아침에 눈을 뜨면 어느새 아른거리는 너 나의 사랑이 널 힘들게 한다는 그 말 나 슬픈데 어쩌면 모르겠지 널 위해 살아가는 모습 세월이 지나 날 떠나간다는 두려운 사랑을 용서해줘